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20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일본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나는 신주쿠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친구인 사쿠라와 로드리고를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오케,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럼 제20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일본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안나さんは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はい、あります。 どんな曲が得意? アニメの曲です。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안나さんは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はい、あります。 どんな曲が得意? アニメの曲です。 대화 내용을 설명해드리죠. 로드리고가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안나さんは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안나 씨는 일본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안나さん은 안나 씨라고 부르는 말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日本은 일본이란 뜻이고요.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우타 는 노래란 뜻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우타타는 우타이마스 노래합니다의 타형입니다. 고토는 동사의 사전형과 타형에 대해서 동사를 명사화합니다. 우타타 고토와 같이 고토가 동사의 타형에 붙으면 경험을 나타내서 우타타 고토 불러본 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 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ありますか? 있습니까? 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あります. 있습니다의 조사인 가가 붙어서 의문문이 됩니다. あります는 제7과에서는 존재의 의미, 제9과에서는 행사가 열린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2과에서는 있습니다에는 경험이 있다는 등 소유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 외에도 기회와 시간 등 특히 추상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 때 아리마스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우타따고또는 우타 뒤에 한 박자 숨을 멈추고 발음합니다. 문장 끝에 억양을 올리면서 연습해 볼까요? 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안나가 답했습니다. はい、あります. 네,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はい는 네, 라는 뜻이고요. あります는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불러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いいえ、ありません.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각각 발음 연습해 볼까요? 먼저 발음을 들으시고 함께 따라해 보세요. はい、あります。 いいえ、ありません。 이어서 사쿠라가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どんな曲が得意? 어떤 곡을 잘 불러? 라는 뜻인데요. どんな?는 어떤? 이란 뜻이고요. 曲?는 곡? 이란 뜻입니다. 가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得意는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得意라고 끝을 올려서 발음을 했으니 의문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得意 다음에 정중한 의문문을 만드는 끝 표현인 ですか?가 생략된 것이죠. 得意는 이음절로 끝나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아니라 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잘하는 곡이라고 말할 때는 나를 붙여서 도쿠이나 쿄쿠라고 하는 거죠? 네, 아주 잘하시는데요. 그럼 잘 못한다는 어떻게 말하나요? 니가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나 형용사이죠. 그럼 대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애니메노 곡 데스. 애니메이션 곡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애니메는 애니메이션의 약자로 외래어입니다.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고요. 곡는 곡이란 뜻이죠.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안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20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일본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안나さんは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はい、あります。 どんな曲が得意? アニメの曲で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까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동사의 타형에 고토가 아리마스를 붙여서 경험을 묻는 표현을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동사의 타형은 과거와 완료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고토가 아리마스 를 붙이면 동사에 경험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歌います. 노래 부릅니다는 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 노래 부른 적이 있습니다가 됩니다. 부정형은 아리마스의 부분을 ありません.으로 바꿉니다. 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 노래 부른 적이 있습니다의 부정형은 歌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 노래 부른 적이 없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이 타형에 고토가 아리마스를 붙여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은 기노, 어제나 센슈, 지난주처럼 최근의 일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후지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지난주에 봤을 경우에는 센슈 미타고토가 아리마스, 지난주에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마스. 봅니다의 과거형인 미마시다. 봤습니다를 사용해서 센슈 미마시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전철이 달리는 소리네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전철이 달리는 소리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가탕고통. 가탕고통.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철과 관련 있는 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건널목 소리네요. 한국어에서는 땡땡땡이라고 하죠? 네, 일본어는 깡깡깡 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코너 오늘은 가탕고통과 깡깡깡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일본의 가라오케에 처음 가봤어. 혼자 노래를 연습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 깜짝 놀랐어. 네, 제20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日本の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일본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와 친구들이 가라오케에서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